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김칙제철연합기업소와 총진지강소를 현지에서 요의했습니다. 총리는 산소율법 용광로 건설과 대용 산소볼리기 설치를 위한 공사, 주체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곳 노동계급과 기술자 일꾼들을 고무해주고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협의회들에서는 김칙제철연합기업소의 대상 건설을 다구적 끝낼 때에 대해서와 총진제강소의 주체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됐습니다.